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이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허전한 발길 더올리면서 그리운 달래길 없어 나는 걸었네 저도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이 이제 와서 뉘우쳐도 허무한 쓸쓸한 발길